프랑스에서 오신 21세기 코리아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코리아 국제포럼 벌써 4, 5년째 지금 조직하시고 계시죠. 위원장님이신 조덕원 소장님 모시고 세 번째 발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6.15 공동실천 유럽지역위원회에 발표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두 분의 발표도 정말 잘 들었고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꼭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그 가슴 아프게도 또 암투병 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또 이렇게 안 좋은 조건에 예, 계신 분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15 공동 실천 행사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의 경결하고 강건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분들 덕분에 이런 분들의 힘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통일운동이 전진해왔고 오늘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또 세월호 참사 사건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밝게만 이 자리를 좀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그 감정 속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다만 제가 어쨌든 이 정세 분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한 20, 30년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처럼 뭐 1년에 한 번 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다 쏟아붓고 가야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리는,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러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좋고 제가 두 분의 말씀에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는 걸 시간절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리아 반도의 전쟁의 위험은 어디로부터 기인되는가.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령 5월 13일 날 국방이 중대 보도로 전민보복전, 5월 23일 서남전선군 사령부 공개 보도로 전면보복전, 이런 살벌한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북으로부터 이런 전쟁 위협이 비롯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동아시아 정세와 코리아 반도 정세를 한번 짚어봤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참사의 원인을 짚어보려고 하고요.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통합진보당 그 유럽위원회 분도 계시고 저 또한 당원이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그 분석에 기초할 때만이 이후에 개선 방향도 나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2의 6월 항쟁은 가능한가? 이미 6월 15일입니다만은 남측에서는 민주노총이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궐기 투쟁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혹시 뭐 이미 인터넷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국내 사정은 저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6월만이 아니라 7월 달까지 이어가지고 민주노총 각 3별에서 좀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6월 항쟁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냥 짚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따 토론 시간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와 관련돼서 과학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독일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를 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임 박사님의 말씀 제가 아주 잘 들었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오바마 정책에서 특이한 게 동아시아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균형 정책, 영어로 쓰면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리밸런싱, 재균형 정책. 또 하나는 아시아 중심 축으로의 이동 전략. 요거 이제 Pivot to Asia 이렇게 얘기합니다. Pivot to Asia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아판 또는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토, 예, 북대서양이죠. 예, 나토 잘 아시죠? 그리고 그냥 결론만 먼저 또 얘기하면 이것을 넘어서서 요즘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특히 그 크림반도 합병이라든지 또 이제 동부지구가 그렇습니다. 여기 잘 아시겠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북중 나아가 러시아까지 포위하는 유라시아 포위환을 형성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예, 유라시아 포위환 전략. 이건 처음이 있는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기존의 친러 정권을 전복시킬 때부터 그것 또한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모사드가 작업을 했어요. 예, 이 친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훈조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제 서융이라고 하고 여기 하자르 공국 뭐 이러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합니다. 근데 그 하자르 공국 훈족이 유태교가 예, 국교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멸망하면서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뭐 러시아라도 가고 우크라이나도 가고 뭐 딴 데도 가고 그랬는데 그쪽 정서라든지 언어라는 게 잘 압니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전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예, 우크라이나가 예, 쉽게 얘기하면 그 하자르 공국 출신 유태인들에게는 왼수 같은 나라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제, 어떤 정보 공작이나 무슨 그 첩보 공작을 하는 데서 정권을 전복시키는 공작하는 데서 언어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북을 상대로 할 때 남 출신 그 스파이들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최근에 한 목사는 단동에서 국수 공장을 이제 그 거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북 사람들을 이제 유도해서 남으로 탈북시킨다든지, 뭐, 정보를 빼낸다든지.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평양에서 직접 들어가가지고 지하교회 만들, 그렇게 해서 동구가 무너졌다. 이제 평양에 북코리아에 그런 지하교회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잡혔죠. 근데 이제 뭐 성경책만 뭐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음란 비디오도 갖고 들어가요. 이제 이게 목사가 할 짓인지 모르겠어요. 음란 비디오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조금 웃으시라고. 북에 그 현성월이라고 그 보천보 전자학단 그 가수가 있는데, 예, 이 가수가 음란 비디오 찍어가지고 처형됐다 이랬어요. 작년 가을에. 얼마 전이죠? 5월에 북에서 이제 그 예술인 대회를 열었는데, 모란봉 악단의 단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나온 거예요. 모란봉 악단의 단장이 돼서 그것도 군복 입고. 조선중앙 TV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뭐 TV는 못 봤는데 그 연설문은 봤어요. 그러니까 처형됐다는 사람이 사실은 단장이고 온 나라가 지금 모범으로 삼고 있는 모란봉 악단의 그것도 단장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이런 그게 이제 남측에서 나온 그 기사를 외국 언론이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뭐 뉴욕 타임즈 뭐 르몽도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해요. 남측에 무슨 뭐 탈북자 출신이 뭐 누가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 세계에 타전되는데 이런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리밸런싱, 그 재균형 정책이 취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 세력이 완전히 이제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균형을 잃은 이유는 잘 아시겠죠? 2008년 그 우리는 이제 9.15 사건이라고 그래요. 2001년 9.11 사건이 있었고 그거는 군사 자작 테러. 2008년 9.15 사건은 금융 자작 테러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는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어쨌든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급속도로 가속화돼서 이 군비를 이제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예산에서 이제 군비가 삭감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북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죠. 군사 정치 강국인 북이 경제 위기마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부상하면서 군사력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이 군사적인 균형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경제위기, 재정위기 속에서 군사비 지출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취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재균형 정책의 요점은 뭐냐면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베 같은 국우인사가 당선되는 게 필요하겠죠. 예, 미국의 손아래 동맹국인 일본에서 어떤 수상이 어떤 정치인이 이제 지도자로 등장하고 그렇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이런 그 평화헌법까지 수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실상 조정화에 이루어지는 거. 실제로 그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작년 10월 초에 케리 국무장관이 방일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코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냉전 시기에 이제 여기 그 북중로 이렇게 북방의 삼각의 체계가 있고 군사동맹 체계 남측에는 이제 미일남 이렇게 삼각군사 체계 냉전 체계 이렇게 딱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연장에 있습니다. 그 연장에 있는데 그 연장의 중심은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그 이게 세 개 나라 또는 뭐 그냥 뭐 중국 러시아는 빼고 이 친구들은 이제 북과 중국 러시아를 계속 가르려고 하기 때문에 좀 빼는데 이럴 때면 북에 무슨 급변사태다 또는 뭐 코리아 반도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뭐 미군도 있잖아요. 남은 당연히 그쪽은 들어가 이때 일본이 자동 개입한다는 거예요. 집단적 자위주권이니까 미일남이 집단이라는 거죠. 본질은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체계죠. 이거를 집단적 자위권이라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점으로 해서 뭐 대만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필리핀에 92년에 이제 철거됐던 미군 기지 지금 사실상 복원하는 그 오바마가 동아시아 지금 순방하면서 그거 사인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베트남에서 미군 기지가 다시 들어가느냐. 그 러시아하고 같이 수백만이라고 아주 천혜의 항구예요. 여기에 미군이 다시 들어갑니다. 러시아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74년, 75년 이렇게 통일된 그 베트남이 중국과 이른바 동진화해라고 하는 동진화지만 사실상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그 바다인데 여기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이 깨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 중국이 제국주의는 아닌데 지배주의는 맞아요.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잘 알잖아요. 중국이 어떤 역사적으로 그 대국이 주변 나라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베트남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칠종칠금 그 나라거든요.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다들 잘 알죠. 그러니까 그 팽창주의를 매우 경계하죠.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EEJ 전략이죠. 초점은 그 호주의 그 다윈이라고 호주 북쪽하고 뉴질랜드 여기가 또 미군의 또 아성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뭐 태평양의 괌도 뭐 하와이 있고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그렇고 그 다음에 저쪽에 미얀마에서 과거에 그 북하고 가까웠던 군사 정권 사실상 전복시키고 민간 대통령 앉혀놓고 뭐 아웅산 수준이 뭐 이러면서 그쪽에 또 미군 기지 건설하고 있고 태국은 또 사실은 아성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또 인도하고 중국 관계가 또 일종의 견원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기 독일하고 네덜란드 관계 좋지 않죠. 예. 뭐 그런 것처럼 언제나 이웃나라도 관계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중국하고 좋습니까? 일본하고 좋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런 은원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도 좋지 않아요. 인도가 핵무장하는 계기는 중국의 핵무장이고요. 인도가 핵무장하니까 옆에 파키스탄이 핵무장하죠. 예, 이런 관계거든요. 그 인도도 역시 그 상대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지는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도 역시 예, 거기는 좀 섞여 있는데 역시 그 친미 정권이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뭐 지금 계속 그 내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복시키면서 사실상 이렇게 크게 포위안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나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중동은 또 그렇습니다. 중동도 이제 뭐 제스민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런 순서로 쳤죠.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초국적 자본이 이쪽 나라에 진출하기에는 입헌군주제, 이게 낡은 시스템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계, 이른바 그런 체계가 쓰고 그 다음에 선진적인 어떤 그 금융 그 시스템이 구축될 때 사실은 자본 수출하면서 착착이 더 용이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이브가 가는 칼끝이 결국은 시리아를 통해서 확인됐지만은 이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2006년에 실제로 이란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2001년 9.11 사건을 계기로 그런 것처럼 그게 실패하게 되자 다른 방식으로 치고 들어간 건 이란이 왜 대외적으로는 반제의 측면이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반민주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내부적인 모순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 내란을 조장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거 70년대하고 판이 달라.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달라졌어요. 돈 맛을 알고, 예, 그런 친미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내부가 많이 달라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도 그렇지만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미국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90년대 초반에 신자유주의 그런 시대는 갔어요. 예, 그만큼 중국이나 러시아도 강해졌지만 무엇보다도 북이 그런 아주 확고한 반미 입장을 견지하면서 또 극동에서 북이 있고 중동에서 이란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장을 들면서 총포성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든 직접적인 전쟁을 하든 그런 세력들이 있는 조건 하에서 국제적인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크림반도의 러시아로의 합병입니다. 예, 이런 아주 단적인 그러니까 동독이 서독으로 이렇게 흡수통일되던 시대가 있다면 지금은 이런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포유한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로 피벗 투 아시아 전략하고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아베 같은 정권, 호전적인 집단적 자유권 추진, 삼각구산 동맹에 철저히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런 철저한 일본 군국주의자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미일 남에 역시 호흡을 맞출 사람이 문재인이겠습니까? 박근혜겠습니까? 그렇죠. 예, 과거 그 남코리아하고 일본의 수교,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그 매국 짓을 하는 만주군간 출신이었던 박정희야말로 적임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또 키워온 놈이고. 그런 것처럼 박근혜는 그런 측면에서 큰 흐름으로 선택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체계를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키리졸브 독수리 2월부터 4월 말까지 맥스 썬더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정리하면 북침 선제 핵타격 평양 점령 목표 대규모 상륙작전 요겁니다. 요거 키리졸브 독수리까지 그리고 4월 달에 하는 맥스 썬더 훈련은 거기에 공중 합동작전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키리졸브 독수리 맥스 썬더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개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 5월 달에 니미츠 핵항모 타격단, 10월 달에 조지 워싱턴 핵항모 타격단, 요 두 핵항모 타격단이 들어올 때는 일본도 같이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에도 동해에서 남해에서 서해까지 갔죠. 예, 그때 예, 남해 쪽 이럴 때는 일본군도 가세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그 강정 그 해군기지가 또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예, 다 일관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재작년 말부터 해서 예, 특히 그 쿠릴열도, 독도, 또 조어도 이런 식으로 일본으로부터 비롯되는 예, 그 영토 분쟁들이 있죠. 예, 군국주의 부활에 좋은 그런 그 계기들이 빌미를 제공해 추동력을 일본 열도를 끓게 만드는 게다가 경제 위기거든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제국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전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기 독일 잘 아시겠지만 1929년 세계공황 그 이후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도 하죠. 그래서 예, 그런 그 세계적인 지금 경제 위기, 예, 만성화된 그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출로 중에 하나로 제국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재래전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극동에서는 그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총포성 없는 전쟁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터지게 되면 핵과 미사일이 오고 가는 첨단전입니다. 예전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리아 전쟁 때 핵무기를 쓰려고 했어요. 다 아는 바. 그러니 이 코리아 반도에서 극동에서의 핵위협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실제로 핵위협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15개 나라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16개 나라 해서 북극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군대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 북은 남에 미군이 있을 때 소련군을 철거시킨 나라예요. 지금도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범민연 이준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범민연 의장님, 강연하 원장님께서는 이 코리아 전쟁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사실은 그 성격이나 규모나 그 후과로 봤을 때 결코 최근에 북에서 낸 그 비망록에 의하면 남측과 북에서 죽은 사람이 한 250만 정도 됩니다. 합치면 양민들만 군인들까지 합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과 관련해서 매우 우리가 정말 그 경각성을 높여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이재수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작년에 11월 달에 그 포츠담 국제 컨퍼런스에서 북의 그 조국통일연구원에서 나온 분들이 강조했던 것이 평화와 안전이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이건 뭐 우리 얘기인데 이 주최 측에서 정한 주제가 있어요. 그거는 평화와 통일이에요. 사실 그 평화와 통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균형 있지 않겠어요? 남측에서 오니까 통일 얘기 이렇게 되는데 북측에서는 평화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 그랬을 때 저는 아, 평화나 안전이나 그게 같은 맥락의 개념인데 아, 평화와 통일이 더 낫지 않느냐. 사실 그게 주최 측의 또 핵심 대외 명칭이기도 했고 그런데 북측에서 상당히 그 완강하게 그걸 고집했어요. 평화와 안전이라는 그 제목을. 그래서 참 기이하게도 두 개의 플랜카드가 사실 달렸어요. 북측에서도 이게 사전에 합의하고 나오면 좀 때로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측면도 있고 그래요. 뭐 예, 북과 남과 해외, 남과 북과 해외가 이렇게 함께 무슨 행사라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올해 신년사를 딱 보니까 민족의 안전과 평화,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념이.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 부분을 작년 하반기부터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깊이 토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올해 정세가 통일보다는 평화와 안전이 정말 당면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국방이었고 그 서남전선과사령부가 그런 살벌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전에 북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위 중대 제안으로 1월 달에 그 제안해서 2월 달에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시작되는 그 직전에 이상가족상부 합의했잖아요. 고위급 접촉했지 않습니까? 남측에서 직접 그 북침 선제 핵타격 평양 점령 목표 대규모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는데 고위급 접촉하고 이상가족 상봉하고 실제 그게 출범 1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권을 밀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뭐 킬조브 독수리 맥스썬더 훈련으로 화답한 거고 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2월 말부터 3월까지 로켓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어요. 한 100발 했는데 그건 나중에 성명으로 확인해줬습니다. 다종화된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들이라는 거예요. 다종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 5월 21일 날 정확하게 노동신문으로 공개했어요. 북은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 다 갖고 있다. 그거는 사실 알려진 얘기들입니다. 북을 오고 가면서 그 분석과 그 이 견해에 미국의 그 정세 분석가들, 군사 전문가들도 귀를 기울였던 그 김명철 소장이 한해 전략이라는 책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했고 그 한해 전략의 그 내용은 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군대와 인민들에게 회람이 됐어요. 때로는 뭐 김명철 소장은 나의 대변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원자탄, 중성탄, 수소탄과 관련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노동신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똑같은 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탄의 최고 권위자인 피터 프라이 박사하고 전 CIA 국장이었던 제임스 위시가 공동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북이 2012년 12월 12일날 발사한 은하 3호 2호기에 실어서 미 지상 그 500km 위에서 돌고 있는 광명성 3호 2호 이게 슈퍼 EMP 탄이라고 한다면 그걸 전문적으로 위성탄도 포브스라고 합니다. FOBS라고 한다면 그 지상 500km의 슈퍼 EMP가 터지게 되면 미국 전역이 암흑으로 바뀌는 모든 전기 전자장치가 마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북이 쏜 게 그게 극궤도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측으로 쐈어요. 남극 쪽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 미국이 방비가 안 돼 있어요. 오직 소련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거, 알래스카에서 막는, 캘리포니아에서 막는 것만 돼 있어요. MD가, 미사일 방어 체계가. 근데 이렇게 남쪽으로 발사돼가지고 극궤도 위로를 따라서 오는 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예. 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북에 그 슈퍼 EMP를 발사할 수 있는 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기지로 의심되는 지역을 선제 핵타격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그 요지예요. 이거 제가 무슨 가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노동신문과 월스트리트에 난 그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종화된 핵무기를 실어나르는 게 이게 뭐냐면요. 니미츠나 조지 워싱턴 핵항모 타격단이 오면 아까 광주항쟁 얘기 말씀 제가 자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의 배신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임 박사님 그 글에 보면 그때 민중들은 어리석게도 미국이 구원해 줄 거로 믿었죠. 항공모함 출동했죠. 전두환 밀어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 내려오면 미국이 개입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여기 독일입니다만은 김일성 주석이 루이젤린저를 만났어요. 독일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열류학과 루이젤린저를 만난 그 담화 내용이 공개돼 있습니다. 네, 광주 때 우리가 내려갈 생각했다. 그걸 참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개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남측에서 그 일베라든지 이런 구구들은 그때 당시에 북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렇게 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남측의 우리 광주 항쟁에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그렇게 해방구도 만들고 도청도 그렇게 사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광주라는 지역감정과 고립된 한 섬처럼 이루어지니까 가능한 거지 이를테면 서울 한복판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제2의 6월 항쟁 때는 전두환을 쿠데타 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막았고 그래서 주전자 뚜껑에 김을 새겨놓은 구멍을 뚫듯이 6.29 선언으로 계량주의적인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군사 쿠데타는 어렵다. 이게 이제 남측의 우리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군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진짜 민중들이 떨쳐 일어났을 때 뭐 남측의 군인들이야 같은 우리 동포들이니까 4.19 때 같은 것처럼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고 문제는 미군이에요. 남측의 또 수구 세력도 남측 군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당나라 군대라고 뭐 이를테면 뭐 한 군인들의 4분의 1 정도가 성추행을 당한답니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노크 기순 사건이라든지 그러잖아요. 그 김관진 이번에 뭐 청와대 안보실장 됐지만 이 사람도 작년 3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북하고 이렇게 전쟁이 난다면 미국 본토 병력까지 동원해서 맞서 싸울 거다. 그러니까 남측 병력 가지고 안 된다. 남측 병력, 미군,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또 그리고 괌도 하와이 있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미국 본토 병력까지 끌어당겼다라고 했고요. 4월 초에 그 나토의 그 이 사무총장이 방남하기 전에 3월 말에 나토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코레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나토도 개입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군 본토 병력 가지고도 힘들다라는 것을 자인한 얘기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됐어요. 그 사람이 통일 외교는 아는 게 없는데 그 안보실장은 국방만이 아니라 통일 외교까지 관장하잖아요. 물론 뭐 김장수도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예, 어쨌든 그러니 가장 호전적인 사람이 뭐 안보실장이 됐지 또 뭐 총리는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이번에 후보로 올라와서 그래서 뭐 백두산 훈련 열풍이나 지금 유튜브에 떠 있어요. 보세요. 북이 지금 유사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최고사령관 실을 공개했고 올해는 최고사령관 비행기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군 연합부대 지휘관들과 모범적인 군인들은 백두산 전적지 답사 행군을 하고 있어요. 3월 말부터는 지휘관들. 6월 1일부터는 모범적인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천부 전투 전쟁 전투 승리 기념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면 한일혁명 전쟁과 같은 거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을 계승한 조선인민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15일날 제1차 비행사 대회는 4월 25일 즈음에서 장거리 포사격 훈련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정치국장도 최영희에서 지금 황병서로 바꾸고 작년에도 장성택 종파 사건.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북의 급변사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미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두 개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있어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전제는 급변사태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보실라이였어요. 보실라이. 그 보실라이 그 아내의 살인사건부터 시작되는데 이 치정도 결부되고 그때 영국 중요 인물이 이제 암살당하면서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첩보전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때 중국에서도 이 보실라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성택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에서는 장성택이 총리직을 맡는 등 북에서의 급변사태의 주인공은 장성택, 중국에서는 보실라이고 예, 이 두 사건이 그동안 미국이 그 저쪽 내부 와해 전략의 중요한 전술로서 구사했다가 둘 다 안 된 거죠. 예, 대표적으로 안 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4월 27일 날 북의 조평통 성명을 할 때 박근혜 정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을 해요. 뭐 매춘부라든지 이런 표현까지 써요. 왜냐하면 그동안 싸워왔는데 오바마하고 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북이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5월달에 국방위 중대보도, 서남전선군 공개보도가 나온 겁니다. 살벌합니다. 정말 전쟁 직전에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북은 뭐 키르지브 독수리 맥스 선더 그 합동 군사 연습과 남측에서 이런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뭐 무슨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그 전형은 헬싱키 프로세스예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것은 흡수통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권 공세예요. 인권 공세. 예. 그런 유엔의 그 인권 사무소를 남측이 낸다든지 하여튼 북을 자극하는 도발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예, 국방이 또 그게 뭐냐면 북침 이런 훈련들과 체제와 존엄을 모독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복으로 타격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주실 것 같아요. 온결회가 바라는 전민보복전이래요. 그렇게 써요. 대담하게. 북이 여기서 전민이라는 건 군대와 인민입니다. 북의 군대와 인민. 그러니까 남의 민중들의 항쟁이 이런 거와 상관없이 북의 결심으로 군대와 인민으로 그동안 계속 그 북을 자극했던 것을 우리가 참았는데 우리가 그 분노를 터뜨려서 보복전을 펼치는 것은 온결회가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살벌하게야 북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예, 그겁니다. 그 이제 정전협정을 누가 위반했는가? 누가 평화협정을 주장하는가? 코리아 전쟁의 원인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국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작은 나라, 이라크 작살냈듯이, 리비아 작살냈듯이 지금 미국이 작살내겠다고 계속 그렇게 매년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는데 북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 그러나 북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방국 키우고 핵미사일 무장하고 뭐 전체 군인들이나 예, 정규군인들 비정규인들 그 각오가 대단하죠. 조국 통일 대전이다, 뭐 반미 대전이다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세를 제가 어쨌든 이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원인만 얘기하겠는데요. 잠수함 추돌설, 경월의 피침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세월호가 뒤에 그 프로펠러 그 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있어요. 이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CNN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충돌이라고 해요. 이제 과학적 표현으로 충돌은 앞에서 부딪힌 거고 추돌은 뒤에 와서 부딪힌 겁니다. 세월호를 기본으로 했을 때 충돌은 앞에서 부딪힌 거고 이건 뒤에서 부딪힌 거예요. 추돌이 그 정확한 개념인데 어쨌든 CNN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충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ABC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방송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은 뭐냐면 컨테이너가 박스가 바다에 떨어져 있는데 그 컨테이너 아시겠죠? 이렇게 뭐 배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뭐 싣고 나르다가 이제 바닥에 떨어진데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수심이 얕아서 세월호가 지나가다 긁혔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 이게 ABC 방송에서의 주장이에요.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침몰이라는 건 물이 들어와서 침몰한 거고요. 그건 물이 들어온 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는 충돌 아니면 추돌이에요. 충돌은 앞에서 부딪힌 거고 추돌은 뒤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하고 부딪히든지 밑에 암초든 뭐 바닥에 있는 컨테이너하고 부딪히든지 아니면 뒤에서 뭔가가 바다 속에서 부딪히든지 잠수함이죠. 또는 경월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여기 키르조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에요. 서남에서 서해상에서 미국과 남이 합동 군사연습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가 통과한 곳이 진짜 지뢰밭을 통과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세월호가 안 개고 모이래가 늦게 출발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설이죠. 이거는 서해상에서 이 배가 지나가는 시간표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게 출발하니까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선택했어. 평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끔씩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상하지 않은 범위로 세월호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보면, 이건 객관적인 건데 증언을 보면 처음에 군산 앞바다에서 먼저 부딪혔어요. 쾅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좌쪽으로 15도가 기울어졌다가 이땐 평형수가 작용해가지고 그러면 오른쪽에 물탱크를 채워가지고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균형을 잡고 진도 앞바다까지 간 거예요. 그때는 계속 교신을 했겠죠. 우리가 뭔가 부딪혀가지고 뭐 했다. 이 교신은 하나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진도 앞바다에 딱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면 교신해야 되고요. VTS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또 와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게 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정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시계로 보면 11시 방향에서 이렇게 5시 방향으로 이렇게 11시 쪽부터 이렇게 오다가 쭉 돌아서 나중에 12시 방향으로 올라가요. 180도 회전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것도 진도하고 교신해야 되는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못해도 근데 아무런 교신이 없다는 거예요. 공개도 안 되고. 수상하죠. 이제 가설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서 이제 온 건데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경우는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제주도까지 다시 옮겨야 되고 뭐하고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가라고 해요. 그 회사 측에서는 청해 회사 측에서는 이건 아이고 부딪혀가지고 물이 들어 겨우 간신히 균형 잡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나 뭐 1등 항에서 바꿔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 균형 잡고 이런 건 1등 항에서 몫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보고 나서 웬만하면 가라고 하는데 이 회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예. 신상철의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에 세 가지나 지금 얘기는 다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맹골 수도 거기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얕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미 한 번 거기 찢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군산 앞바다에서 이 프로펠러 그 부분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빠르게 거기를 해협을 통과하다가 물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자유롭게 내부를 돌아다니면 균형이 안 잡힌답니다. 또 이건 신상철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 진도를 통과할 때는 굉장히 빠르고 좁은데 이렇게 통과하다가 물이 급격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조종관이. 예, 그래서 이 지 멋대로 이렇게 180도 돌아서 올라가다가 완전히 침몰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 제대로 했으면 됐죠. 그러니까 계속 교신했던 사람들은 어디하고 교신했냐면 해경하고 교신도 한 거예요. 본사하고도 하고 해경하고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은 여러 가지를 봐서 일단 입막음이라든지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원들은 무조건 구출한 거예요. 이 승객들은 선미에 있어요. 선미에서 구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지나가던 어선들이나 이런 구조의 민간인들 전부 선미로 모이고 이 해경은 선수로 간 거예요. 선수.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조타실 쪽에 다 모여 있다가 얘네들만 딱 탈출시킨 거예요. 해경이 일사불란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월의 피친섬도 만만치 않아요. 그 사진을 보면 그 플랫폼에 말고도 이 파공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월에 거기 뚫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거기로 이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경월에는 뭐냐면요. 청상호라고 있어요. 남측에 그런 명칭을 가진 경월에가 있는데 이거는 엔진 소리를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해상 훈련하다가 경월에가 발사됐는데 이게 통제 밖으로 간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늦었잖아요. 이 세월호가. 그러니까 예상 밖에 세월호가 거길 지나가다 그 엔진 소리를 가서 거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배를 격침시키는 무기입니다. 경월에 피침설. 이것도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안산 지역에서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대선 정보원 개입에 4,500만 건 아닙니까? 댓글이. 그 다음에 화교 남매 간첩 사건 있잖아요. 유우성 유가래 사건. 이것 때문에 정보원이 최대 위기이죠. 이게 겹쳐가지고 남재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이 이게 처음에 유지 이게 살짝 그 위기가 났을 때 그걸 수습하는 장면을 보이면서 이 여론도 호도하고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한 건데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났다라고 하는 견해가 안산이라는 것은 그 단원고 학생들이 있는 곳이죠. 안산 거기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여론이 그냥 그거 이렇게 상당히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유언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견해는 일반 보도에는 잘 안 나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추돌설이나 경월의 피침설 관련해서는 북에서도 우리민족끼리나 노동신문에서 다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정도. 북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죠. 어쨌든 근데 과거 이른바 천안함 사건과는 다른 게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민간인들이 특히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그 민간 잠수부대라든지 행복항에서 많은 기자들이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너무 많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여기 그 본 리차드호가 거기 사건 났을 때부터 해서 현장이 계속 있었어요. 이 배가 왜 거기 와서 뭐 실제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선체를 전부 뜯어내면서 지금 그 뭐 하겠다 이러거든요. 선체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게 증거를 인멸하는 거니까 초반에 민간 잠수사들 못 들어가게 막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럴 때 잠수함 추돌이든 무슨 파공이든 이런 흔적을 없애버리거나 또 다른 흔적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수중에서 그런 의혹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펠러 근처가 파손되고 파공된 건 객관적인 증거로 사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증언이 있는데 쿵 기울어지고 그 증언들이 있잖아요. 증거가 증언이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이에요. 거기다가 당시 미남 합동 해상훈련이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 남측에서 미군과 관련된 무조건 입막음이지 않습니까? 해경이 무슨 힘으로 해군을 통제합니까? 해경이 무슨 힘? 언제부터 우리가 경찰이 그렇게 힘이 써가지고 군대를 통제합니까? 그 김관진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들은 하려고 그랬는데 해경이 다 막았다. 언제부터 해경의 끝발이 그렇게 셌어요? 그쵸? 예.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언딘이라 언딘이 무슨 끝발이 있어요? 청해지는 뭐 하고 삼성입니까? 예. 네. 지금 청와대가 작살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쉬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해경을 통제한 세력, 청와대를 통해서 했겠지만. 거기 본 리처드 함이라고 미군의 함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통제를 누가 했겠는가. 남측의 국방부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힘을 누가 갖고 있는가. 쉬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은 화성 연쇄 사건 그거 누굽니까? 김동원 감독의 그 송환에도 나오지만 휘준환 선생님들은 감옥에서 다 범인을 잡았잖아요. 미군은 미군이야 미군. 그렇죠? 연쇄살인 사건 누구예요 그 범인? 우리나라에서 미군으로 빠진 것들 다 그 미국하고 미군하고 연결된 거 많지 않습니까? 6.4 지방선거는 원래 10대7로 새누리당이 이기는 거였는데 세월호 참사로 해서 8대9로 졌습니다만은 경기, 인천, 부산이 1%대예요. 이거 수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지. 그게 방송 3사의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에서는 다 지는 걸로 나왔어요. 이거 선거 부정이요. 사실 미국에서도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고 그 부시가 당선될 때 말입니다. 그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분이 전자투표 과정은 더 그래요. 그거를 그래 없다고 쳐도 1%대요. 간신히 이긴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부산까지 다 쳤다. 이거는 10대7로 이길 걸 8대9로 졌으니까 패배죠. 새누리당. 그걸로 심판받았지만 경기, 인천 중에 하나만 됐으면 이건 참패예요. 패배가 아니라. 인천까지 되면 대참패예요. 부산까지 졌으면 최대 참패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야당이 정말 힘이 없었어요. 뭐 기초공천 논란이라든지 뭐 안철수의 야당이 정말 무능해요. 김한길, 이 안철수의 체제가. 이런 와중에도 8대9로 졌고 교육감 선거는요. 그래서 이건 참패예요. 그 자체로 대참패야. 냉정하게 얘기해도 지방선거는 패배. 집권 여당이. 교육감은 참패예요. 저는 사실상 참패다. 국민이 심판한 거죠. 야, 1%대로 세계 간신히 이겼는데, 그걸, 뭐, 무슨, 뭐, 절묘한 균형이니. 아, 정말 보수 언론들 여론 조작하는 거, 여기, 거기에 넘어가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참패고요. 지난 대선에서 부정성으로 정통성 없는 박근혜, 이걸 가지고 정통성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래서 요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공무원 노조 건설 노련하고 화물연대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건설 노련은 7월 달에 파업하겠답니다. 금속도 파업하겠다고 하고요. 보건으로는 6월 24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KBS는 사장 걸고 했다가 사장 물러났죠. 그래가지고 KBS가 지금 문창국 지금 그 JTBS보다 훨씬 더 세게 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언론이 중요하죠. 그거 이명박이 만든 거고 그 박근혜가 그 수혜를 받아서 지난 대선에서 간신히 이겼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온갖 조작이고 별짓 다 했는데도 결국 참패한 거 아닙니까? 민심은 이겁니다. 이제 뭐 민주당 얘기는 새정치 민주연합 얘기는 할 건 없고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는 다른 건 얘기할 거고 통합진보당이나 노동당이나 정의당이 존재감이 없어 노동당 정의당은 진짜 존재감이 없고 통합진보당은 1000명 후보 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600명 냈고요. 대부분 허수예요. 서울에 낸 후보들의 대부분들은 그냥 100만 원 이하로 쓰면서 포스터에 박근혜에 반대하는 구호를 실는 선거관 대중지반 지역지반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나와서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좋지 않죠. 그리고 분열. 이게 컸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당을 다 합쳐도 과거 2010년에 민주노동당이 했던 것보다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기초단체장 세 군데라도 차지했는데 지금 다 잃어버렸고요. 그게 바로 분열의 후까지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분열되면 이럴 것도 민심이 심판한 거예요. 뼈저리죠. 저도 통합진보당 당원이고 일체 뭐 당직이나 이런 건 맞지 않았지만은 10여 년간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통합진보당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자부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렵더라도 다시 새롭고 통합적이며 혁신적인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정의당은 이제 사민주의에 내걸면서 절반 정도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당이에요. 노회찬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독일식 비례대표제만 받으면 들어가겠다. 심상정은 좀 다르고. 그 외에 이제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민중대 투쟁의 성과로. 마치 87년 성과 이후 민중당이 만들어지고 95년 96년 노동법 개혁 반대 투쟁 통해서 97년 국민승리 20을 거쳐 2000년 민주노동당 만들듯이. 정말 노동자 민중이 정치 세력화의 이 과정 속에서 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NLPD니 뭐 자주개니 평등이 이렇게 정파 간의 분열이 아니라 정말 그 이 정파적이고 패권적이지 않은 그런 진정으로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이 쓰지 않는 이상은 집권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라는 걸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유월항쟁이 가능한가라는 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업 투쟁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총궐기 투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금요일 날 6월 13일이 이제 빈민들이 투쟁하는 날입니다. 그 6천 명 모인 뒤에 민주노총이 가세하고 등등해서 1만 명이 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촛불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21일 토요일 날 촛불집회 거쳐서 6월 23일부터 총궐기해서 28일 날 제2차 시국대회를 엽니다. 네, 그게 이제 60처럼 만들려고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간 시민 세력들은 역시 좀 동요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약해서 그래요. 김한길 안철수 체제로는 약합니다. 어쨌든 6월 항쟁 시기에는 뭐 김대중, 김영삼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 뭐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께서 뽑는다는데 그러니까 같이 함께 세게 싸웠죠. 민통령과 신민당이 합친 게 국민운동본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 지도부가 특히. 그러면 진보세력이 잘해야 되는데 통합진보당은 힘이 없고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갈갈이 또 여러 당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단체 전선들도 학생운동이 힘이 없어요. 농민도 축소돼가지고 민주노총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파업투쟁에 힘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6월달하고 7월달에 그렇게 파업투쟁, 총궐기 투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의 6월항쟁이 되는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되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단순한 당위성이 아니라 충분한 가능성,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 예를 들면 절반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50%를 100%로 만드는 건 그건 우리의 몫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남코리아의 민주주의가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에 지금은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한쪽에 항쟁이 있으면 이제 다른 쪽에 전쟁이 있는데 이렇게 남측에 항쟁 가능성이 있으면 북도 한 번 더 참겠죠. 남측에 박근혜 정권이 아니고 뭐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정권만 들어서도 6.15 공동 14선언을 이행하는 정권만 들어서도 저렇게 살벌한 뭐 전민보국, 전면보국전 얘기를 하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책이라고 북과 남은 누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통일로 나아갈 대상들이지 전쟁, 북도 사실 그래서 기본은 미국과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렇게 코리아 반도의 그 평화와 통일에서 남코리아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